있어. 거기서 여긴 아주 멉니다. 몰라보게 세상 모습이 변해도 그대의 지혜를 빌려 사는 건 여전히 자신에게 혹독해. 주변에 엄격해. 백성 위해 그렇게 매일 밤 설쳤대. 그를 가슴에 못 담고 그저 공부하려 한 점과 떳떳한 후대가 못된 게 부끄럽다. 그는 시력을 포기하며 모두 눈뜨게 했어. 난 글도 읽을 줄 알면서도 보지 못했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말이야, 우린 상처 난 거지 화난 게 아니야. 보고 계신다면, 이걸 듣고 계신다면, 실망 섞인 물음이 당신을 향했다면, yeah, yeah. 명령보단 태발의 회피 대신에 책임을 지고 보였겠죠. 통치가 아닌 보살핌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의지한 품이 없어 이제. Yeah, yeah. 마음을 흘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웃지마! 나의 희생, 나의 영웅, 나의 왕. 그 위대함에 자긍심을 보치하는 나. 애민정신이 창제하는 민정음. 없었다면 과연 이 가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나의 우상, 나의 영웅, 나의 왕. 날 아는 사람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화폐나 교과서에 새겨놓은 걸로 존경을 다 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노비도 백성도 아닌 국민. 원만한 삶을 살고픈 게 꿈인. 직장인 학생 반 이상 수면 부족. 이지만 아무도 외투를 벗어주지 않는 걸 이겨내야 돼. 난시 속에 홍금민이 잠재적 위인. 뿌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버티는 힘이지. 내 자식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 소매를 걷고 나서 얘기할 거야. 아빠보다 이분부터 먼저 공경하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아픔이 없어 이제. Yeah, yeah. 마음을 흘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니? 그간 업적에 반은 되니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은 대신 평생을 고민에 잠겨 지내신 세종이 떠이더이도. 이건 힘내자는 의미로 다시 기록하는 실록. 서로 키워 위로 위로. 어깨 펴 고고 get 들어. 왜 내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고 뭐해. 시간을